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 대회가 15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회에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와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 대회 조선준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 관계부문 일꾼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들과 공동위원장들, 여러 나라와 지역, 국제민주단체의 대표단 대표들, 각계 인사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대표부 성원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손님들, 해외 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제5차 백두산 위인칭송국제축전 참가자들이 드리는 꽃바구니와 백두산 전출 위인들께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국제 및 지역준비위원회들, 국제민주단체들, 여러 나라의 정당, 단체, 기관들과 각계 인사들이 드리는 축기, 메달, 명예칭호, 상, 상장, 선물이 전달되었습니다.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피토 우즈 도시 및 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대사는 보고에서 2015년 10월 백두산 졸세 위인들을 칭송하는 국제적인 대회합을 진행할 때에 대한 호소문이 발표된 때로부터 세계 5대륙의 방방곡곡에서 불세출의 대성인들을 열렬히 흠모하고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협을 지지하는 활동이 활발히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축전이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 주석 카카와 김정일 용도자 카카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며 21세기를 위대한 김정은 세기로 빛내이려는 진보적 인민들의 강렬한 지향과 요리를 온 세상에 쉬하는 뜻깊은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대회에서는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제5차 백두산 위인칭송국제축전 참가자들이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